제14과 쇼핑 Lección 14 de compras 2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찾으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찾으십니까? Adelante. ¿Qué busca usted? 여자용 스웨터 있습니까? 여자용 스웨터 있습니까? ¿Tiene usted un suéter para mujer? 이 빨간색이 어떻습니까? 이 빨간색이 어떻습니까? ¿Qué le parece este rojo? 다른 색깔은 없습니까? 다른 색깔은 없습니까? ¿No tiene de otro color? 이 분홍색은 어떻습니까? 이 분홍색은 어떻습니까? Entonces, ¿qué le parece este de color rosado? 좋습니다. 좋습니다. Me gusta. 입어 보시겠습니까? 입어 보시겠습니까? ¿Quiere usted probárselo? 조금 작습니다. 큰 것은 없습니까? 조금 작습니다. 큰 것은 없습니까? Es un poco pequeño para mí. ¿No tiene otro más grande? 그러면 이것을 입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입어보십시오. Póngase este entonces. 잘 맞습니다. 포장해 주십시오. 잘 맞습니다. 포장해 주십시오. Me sienta bien. Por favor, envuélvalo.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Gracias, adiós. Hasta aquí la lección 14. Veamos ahora las palabras principales. 찾다. Buscar. 여자용. Para mujer. Suéter. Suéter. 다르다. Otro. 색깔. Color. 입다. Probarse la ropa. 포장하다. Envolver. Veamos a continuación el vocabulario relacionado. Colores. 검정색. Negro. 흰색. Blanco. 빨간색. Rojo. 노란색. Amarillo. 파란색. Azul. 갈색. Marrón. 보라색. Violeta. 분홍색. Rosado. 초록색. Verde. 회색. Gris. 금색. Dorado. 은색. Plateado.